제31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막식이 8월 29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위원회 성중앙기관과 종합대학, 각 도, 직할시 과학기술축전들에서 당선된 300여 개 단위의 과학자, 기술자, 3대혁명 서조원, 노동자 등이 축전에 참가했습니다. 첨단기술 개발,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전은 32여 개의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게 됩니다.